남조선 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21일 서울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박근혜의 즉시 퇴진과 재벌기구 새누리당 해체를 위한 결의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이날 서울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국정농락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